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은영, 그림 구보람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음악 신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새로운 음악을 배우고 익혀 자기만의 음악을 만든 끈질긴 노력가이기도 해요. 피아노뿐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곡을 만든 모차르트는 하이든, 베토벤과 함께 빈 고전파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귀족들만 즐기던 음악을 시민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최초의 자유음악가이기도 하답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쉽고도 경쾌한 곡이지요. 모차르트가 널리 뻗들였어요.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위대한 음악 천재라고 불러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250년 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궁정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궁정 음악가였어요. 볼프강, 너는 꼭 위대한 음악가가 될 거야.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바랐어요. 아기 모차르트는 날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음악을 들었어요. 3살 때 누나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똑같이 쳤다고 해요. 볼프강, 이제 음악을 배울 때가 됐구나. 아버지는 모차르트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겨우 3살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심하다고요? 모차르트는 달랐어요. 음악을 들으면 울다가도 벙싯 웃는 아이였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즐겁게 배웠답니다.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배울 즈음 음악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음악가가 까다로운 규칙대로 작곡했어요. 규칙이 까다로워서 배우기도 어렵고 새로 만들기도 어려웠지요. 하지만 규칙이 쉬워지고 자유롭게 작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악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방법 정도만 정해졌지요. 곡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곡하는 소나타 형식 같은 것들이에요. 소나타 형식은 중심이 되는 멜로디를 정해놓고 멜로디를 바꾸어가면서 다른 느낌을 주는 음악 형식이에요. 모차르트는 형식이 생겨난 후에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쉽게 작곡할 수 있었어요. 4살 때 소나티네를 작곡했대요. 소나티네는 짧은 소나타를 말해요. 모차르트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떠오르면 형식에 맞추어 피아노나 바이올린 음악을 작곡했어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멜로디를 악보에 옮겨 적었지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또 뛰어난 음악가들에게 여러 가지 음악을 배우게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6살이 되자 연주 여행을 떠났어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몇 년 동안 유럽의 궁정을 돌면서 피아노 연주 솜씨를 뽐냈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궁정 음악가로 자리 잡기를 바랐어요. 모차르트는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재주가 뛰어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모차르트는 행복했어요.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혔어요. 작곡도 계속했어요. 규칙만 흉내내는데 머무르지 않았어요. 차츰 복잡한 음악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차르트는 단순한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멜로디가 춤추듯 흐르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행은 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어린 모차르트는 덜컹거리는 마차에 시달리며 다녔어요. 큰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침대에 누워서도 작곡을 할 만큼 열심이었답니다. 12살 때 모차르트는 처음으로 오페라를 주문받았어요. 어엿한 작곡가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모차르트도 아버지도 몹시 기뻤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멋진 음악을 만들어야지. 오페라는 이야기가 있는 긴 음악극이에요. 여러 가지 악기의 반주에 맞춰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요.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작곡하기엔 너무 어렵다고들 했어요. 그러나 모차르트는 금세 완성했어요. 아폴로와 히아신스라는 곡인데 영웅의 이야기였어요. 공연은 성공했어요. 볼프강, 넌 당당한 음악가란다. 곧 궁정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어요. 모차르트도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어떤 음악이든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마음속의 멜로디를 종이에 옮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음악은 모차르트의 마음속에서 퐁퐁 샘솟았거든요.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도와 궁정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자유롭게 지내온 모차르트에게 궁정 생활은 너무 낯설었어요. 영주가 시키는 대로 음악을 만들라고? 그건 싫어! 모차르트는 궁정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마음대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였지요. 볼프강! 너는 영주의 신하다! 영주님의 말을 들어야 해! 아버지는 모차르트를 몹시 꾸짖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하인이 아니고 음악가예요. 영주님 앞이라고 쩔쩔매면서 마음이 없는 음악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웠어요. 높은 사람의 눈밖에 나면 살아가기 어려웠거든요. 영주도 마음이 언짢았어요. 모차르트가 또 안 나왔다고? 작곡도 제멋대로 하더니 정말 버릇이 없군. 모차르트는 아버지도 영주도 없는 곳에서 음악만 하며 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곁에서 영주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어. 내 마음대로 작곡하며 살 테야. 모차르트는 짐을 쌌어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 꼭 일자리를 얻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22살의 모차르트는 꿈에 부풀어 길을 떠났어요. 먼저 지난번에 훈장을 받았던 로마로 갔어요. 미안하네만, 지금은 자리가 없네. 그 다음에는 음악가들이 많은 빈에 갔어요. 뮌헨에도 가고 바이에른에도 갔어요. 궁정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음악신동 볼프강이 이렇게 컸나? 그런데 자리가 없네. 미안하네.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잊었던 거예요. 자네 음악은 너무 복잡해! 라면서 쉬운 음악을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모차르트는 독일 만하임에 머물기로 했어요. 카나비히 악단에서 음악을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카나비히는 유명한 지휘자였어요. 그 당시 악단은 지휘자 없이 연주했기 때문에 악기들의 소리가 조화롭지 못했어요. 카나비히가 이끄는 만하임 악단은 달랐어요. 악기의 소리가 멋지게 어울렸지요. 모차르트는 악기의 소리가 서로 어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피아노와 바이올린만 멋진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플루트나 클라리넷, 오보에의 소리도 훌륭하구나. 모차르트는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를 도드라지게 하는 협주곡을 만들었어요. 교향곡도 만들었지요. 여자친구도 사귀었어요. 지금까지 음악밖에 몰랐던 모차르트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알로아지아라는 가수와 사랑에 빠졌거든요. 모차르트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알로아지아는 모차르트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음악가를 믿을 수 없었대요. 모차르트는 무척 실망했어요. 더는 만하임에 머물기 싫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떠났답니다. 파리로 간 모차르트는 음악에만 매달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반기지 않았지요. 여러 가지 악기가 서로 어울려 풍부한 소리를 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복잡하다고 여겼거든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간신히 살아갔지요.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면 마음은 더 쓸쓸했어요. 그런 날은 마음속에 새로운 멜로디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모차르트는 미친 듯 작곡을 했어요. 멜로디가 솟아나는 대로 종이에 음표들을 적어 나갔지요. 틀려서 지우는 법이란 없었어요.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피아노 곡이 완성되었고 또 며칠 후엔 다른 악기를 위한 곡을 써냈어요. 피아노 소나타 A단조는 이때 완성한 곡이에요. 밝고 명랑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음악이지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 거야. 슬프다고 슬픈 음악을 만드는 건 싫어. 열심히 작곡을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는 수 없이 잘츠부르크로 돌아가야 했지요. 영주는 모차르트를 전보다 더 괴롭혔어요. 식사를 하인들과 하게 하고 연주회 때도 뒷문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내가 왜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죠? 난 음악가예요. 모차르트는 화가 났어요. 보란 듯이 다른 도시로 가서 연주회를 했지요. 허락 없이 돌아다니는 모차르트를 영주가 그만둘 리가 없었어요. 모차르트와 얘기하다가 엉덩이를 걷어차기까지 했대요. 사람을 무시하는 영주님 아래서 더는 일할 수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앞으로는 원하는 음악만 작곡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모차르트가 25살 때였어요. 모차르트는 빈으로 갔어요. 빈은 음악 공연이 많은 도시였어요. 음악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가는 궁정의 도움을 받았어요. 모차르트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열심히 살았어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악보도 출판했어요. 연주회도 열었어요. 궁정에서는 연주곡을 궁정 뜻대로 결정하잖아? 나는 내가 고른 음악으로 연주회를 열겠어. 모차르트는 자기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팔고 그들을 위한 연주회를 열었어요. 작은 연주회였지만 더없이 좋았어요. 이때 피아노 협주곡을 여러 곡 만들었어요. 그중 피아노 협주곡 E플랫 장조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에요. 음악이 너무 새롭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모차르트는 행복했어요.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생활은 늘 쪼들렸어요. 여전히 돈을 빌려서 살아야 했지요. 자유로운 음악가로 산다는 건 몹시 힘든 일이었어요. 그 무렵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의 도시로 불렸어요. 시민들도 음악 공연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황제 덕분이었지요. 그때까지 오페라는 이탈리아 말로, 연극은 프랑스 말로 공연했어요. 독일 말을 쓰는 시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황제는 독일 말로 공연하는 오페라 극장을 세우고 독일 말로 된 오페라를 만들도록 했어요. 음악가들이 빈으로 몰려들었지요. 이때 모차르트도 오페라를 주문받았어요.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라는 작품이에요. 황제에게 끌려간 가엾은 아가씨들을 용감한 남자 두 명이 후궁에서 구해온다는 줄거리예요. 모차르트는 익살스러운 음악으로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귀족들은 자신들이 나쁜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오페라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멜로디가 아름답고 재미있어서 시민들은 무척 좋아했답니다. 귀족들과는 아주 다른 걸. 시민들은 내 음악을 좋아해. 음악이 자꾸 변하니까 더 재미있어 하잖아. 모차르트는 기뻤어요.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관객을 만났으니까요. 오페라는 성공했지만 모차르트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돈을 벌어도 그때그때 써버렸거든요. 30살이 넘어서는 몸이 자주 아팠어요. 어렸을 때 힘든 연주 여행을 많이 한 탓에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작곡만 했어요. 선배 음악가 하이드는 이런 모차르트가 걱정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작곡만 하다니. 제발 건강을 생각해요.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서로의 음악을 잘 이해하는 친한 사이였어요. 둘 다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거든요. 모차르트의 유명한 교향곡들은 이 무렵에 만들어졌어요. 밝고 경쾌하지만 슬픈 느낌이 드는 곡들이에요. 모차르트의 3대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39번, 교향곡 40번, 교향곡 41번에는 아픈 몸으로 작곡에만 매달린 모차르트의 서글픈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차르트는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었어요. 악기 소리만 듣는 교향곡보다 이야기가 있는 오페라를 사람들이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드는 건 모차르트의 꿈이니까요. 31살 때 친구 다폰테가 오페라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오페라 공연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문이 없으면 작곡하기 어려웠어요. 모차르트는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이야기도 직접 골랐어요. 영리한 하인 피가로가 못된 귀족 주인을 골려주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영웅이나 왕이 오페라의 주인공이었어요. 모차르트는 시민이 주인공인 오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음악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만들기로 했어요. 공연하게 했거든요. 궁정극장에서 공연하는 처지여서 귀족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공연 첫날, 지휘자 자리에 선 모차르트는 초조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관객들이 주인공의 노래에 박수를 보내줄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막이 내렸는데도 박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배우들이 다시 무대에 나와 인사를 해야 했어요. 모차르트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모차르트는 오페라 작곡에 계속 힘을 쏟았어요.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가 연달아 발표되었어요. 특히 마술피리는 오페라 역사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주인공들이 마술피리를 이용하여 밤의 여왕을 물리치고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지요. 모차르트는 극장을 운영하는 시카네더와 함께 마술피리를 만들었어요. 그 극장은 시민극장이었어요. 상인, 농부,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마치고 음악을 들으러 왔지요. 당연히 독일말로 공연할 수 있었어요. 내 음악을 정말 좋아해 줄 사람은 시민들이야. 시민들이 내 오페라를 보고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차르트는 시민들에게 멋진 음악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인물마다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작곡했어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몽땅 쏟아 부었어요. 익살스럽고 경쾌하면서도 깊이 있고 엄격한 모차르트만의 음악이었지요. 마술피리가 처음 공연되던 날, 객석은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음악이 흐르고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저기서 한숨과 웃음과 훌쩍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관객들이 모차르트 음악에 푹 빠져든 거예요. 모차르트도 행복했어요. 빈에서 지낸 10년 동안 모차르트는 늘 가난했고 끊임없이 아팠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곡을 만들었지요. 빈 황제도 모차르트를 인정하여 궁정음악가로 임명했어요. 하지만 빚이 워낙 많아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릴 때 앓았던 열병 때문에 심장이 점점 나빠졌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페라 마술피리는 두 달 넘게 공연되었어요. 극장하는 웃음과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어요. 모차르트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준 관객들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때 모차르트는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을 주문받았어요. 진혼곡이었어요. 슬픈 멜로디가 모차르트의 가슴 가득 솟아올랐어요. 모차르트는 며칠 밤을 새워 곡을 써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마치 지휘하듯 손을 휘휘 내줬더니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죽는 순간까지 작곡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차르트의 나이 35살이었어요. 신동으로 불리며 사람들을 놀라게 한 연주 솜씨. 슬프고 힘들어도 기쁨을 주는 음악을 작곡한 따뜻한 마음. 음악가는 하인이 아니라며 자유로운 음악가의 길을 간 용기. 마음에 와 닿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한 놀라운 창조. 모차르트가 짧은 35회 동안 만든 음악은 모두 626곡이에요. 오페라만 20곡이 넘고 교향곡은 40곡에 가깝답니다. 2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하여 바이올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협주곡 등 40곡이 넘는 협주곡을 작곡하여 각각의 악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모차르트야말로 진정한 음악 천재였다고 말해요. 그렇게 많은 곡을 한결같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음악가는 모차르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게 나타나긴 어려울 테니까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